멈출 수가 없는 열차 앞으로만 달려가는 열차 기쁠 때도 달리고 슬플 때도 달리고 힘들 때도 앞으로만 가는 열차 태어나면 가는 열차 얄미운 열차 쉬지 않고 달리는 열차 중간에 내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못 내리는 열차 아하 한 번뿐인 내 인생 두 번도 세 번도 없는 인생 브레이크 없는 열차를 타고 오늘이란 역에서 내일이란 역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 열차 인생이란 열차 인생이란 열차는 앞으로만 가는 열차 너와 나의 종착역은 서로 서로 다르지 짧은 역도 있고 긴 역도 있지 태어나면 가는 열차 얄미운 열차 쉬지 않고 달리는 열차 세 번도 없는 인생 브레이크 없는 열차를 타고 오늘이란 역에서 내일이란 역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 열차 쉬지 않고 달려가는